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세 즈마요. 캄보자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특집했습니다. 신문 노코르 톰 데일리, 국가 라디오 방송, 압사라 라디오 방송, FM 90.5 방송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쉼없이 이어가시며 조국 본영의 옥륜기틀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면서 그의 인민사랑의 한생을 격찬했습니다. 아깝비 통신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사상이론 업적, 선군용도 업적을 찬양하고 조선인민은 그 일을 영원한 수령으로 길이 모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을 시세의 정치가 비범한 령장, 다재다능한 영도자, 불세출의 대성인으로 높이 칭송한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의 반향을 소개했습니다. 신문 노코르 톰 데일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셨습니다.